지금도 여기서 살아. 난 아직도 그댈 향해 있어요. 나의 그리움 멈추지 않아서 언젠가는 날 돌아봐 주겠지만 이렇게 난 떠나고 싶은 말 내 목소리 들리니 이토록 절실한 늘 항상 여기서 살아.